조선민주주민공화국 창건 68돌새 즈음에서 웬남, 앙골라, 에콰도르, 나이지리아에서 집회, 친선 모임, 영화 감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참다운 정권을 장군하시고 불패의 강국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와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고 언급하고 김정은 원수님을 진두에 모신 주체의 사회주의 조선은 오늘 혁명과 건설에서 경의적인 성과들을 연이어 이룩하고 있다고 격찬했습니다.